태양절기용축 슬로빈스코 준비위원회가 최근 브라티슬라바에서 결성됐습니다. 준비위원회는 3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위대한 소룡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강연회, 영화 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